밀렸었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어. 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어도 이미가 있다 위로하지 마. 가끔 바보 같단 생각도 들어. 내가 만든 공간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. 어서 나오질 못할 때 감춰진 고도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어려워. 내 인생 삐걱거리는 만든 울타리 흔들